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3돌세 즈음에서 영원한 태양이라는 주제의 아프리카 지역 인터넷 토론회가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아프리카 지역 준비위원회와 나이지리아 준비위원회, 조선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아프리카 지역위원회의 공동 주최로 최근 나이지리아의 아부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와 관련해서 개설된 특별 웹사이트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사진 문헌들이 모셔졌습니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경의적인 성과들, 조선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소개하는 편집물들이 올랐습니다.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와 지역 및 나라별 준비위원회들, 베니, 에티오피아, 민주공고, 기네 등 여러 나라의 정당 단체들, 주체사상연구조직 인사들과 성원들이 토론회에 참가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 오세안 지역과 나이지리아, 영국을 비롯한 나라별 준비위원회들, 여러 나라 단체들에서 보내온 연대성 편지들이 소개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기조보고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었습니다.